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가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그대 내 마음속의 바다야 oh,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사네 어디